너를 공식 그대로라서 전화를 꺼놨어. 이대로 며칠만 버티면 난 너 같은 거 잊을 줄 알았어. 하지만 내 안에 늙어 속삭이네. 다시 너만큼 사랑할 사람도 없을 거라고. 여기저기 헤매다 다시 내게 돌아올 거라고. 마지막일 수는 없다고. 거짓말처럼 차갑게 얼었던 나의 마음 네 앞에서 녹아내리는 걸. 준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이 바뀌는 너 때문에 녹아내리는 줄. 사르륵 사르륵 사르륵 녹아내리는 줄. 사르륵 사르륵 사르륵. 그댄 왜 그랬어. 지겨워서 그랬니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했던 거니. 남자들이 그러대. 항상 곁에 있어주고 잘해주고 그러면 안 된대. 네가 좋은 걸 어떡해. 이런 나를 잃은 네가 미워. 욕해보고 원망하다가 거짓말처럼 차갑게 얼었던 나의 마음 네 앞에서 녹아내리는 걸. 추운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이 바뀌듯 너 때문에 녹아내리는 줄. Gone is the winter, right? 해빛기는 네 모습 이젠 더 난 보고 싶지 않아. 내 마음이 그대로 너에게 가닿을 수만 있다면 아마도 나일 텐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아. 너 그럴 때마다 무너져 내 맘 하켜니 울지 마.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해. You're the only one, baby. It's true. 거짓말처럼 차갑게 얼었던 나의 맘 네 앞에서 녹아내리는 걸. 추운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이 바뀌는 너 때문에 녹아내리는 줄. 사르르 사르르 사르르 녹아내리는 줄. 사르르 사르르 사르르. 내가 바보라서 너밖에 모르는 나라서 그래서 다시 녹는 줄.